시작해서 소외,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는 소외계층은 지금도 삶의 끝자락에서 SOS를 외치고 있습니다.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사회적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번 주엔 또 다른 주거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주 끝자락에서는 쪽방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이번 주엔 또 다른 주거 소외 계층인 텐트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메카 용산. 용산역에서 용산 전자상가로 가는 구름다리 밑엔 작은 공터가 있습니다. 이 공터의 또 다른 이름은 노숙인 텐트촌인데요. 노숙인들이 거리를 떠돌다 정착한 이곳엔 박스와 비닐을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텐트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들은 쥐와 벌레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좁은 텐트에서 생활하며 용산역 화장실에서 관리자의 눈을 피해 몰래 씻고 빨래를 합니다. 고정된 거주지 없이 길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고 사람들은 종종 게으르다, 알코올 의존자다, 자리 무지가 없다 등의 편견을 갖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기준 노숙인들의 노숙 시작 평균 연령은 42.3세.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만 이전까지 경제활동을 잘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회사 부도, 사기 등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순간에 노숙인으로 전락한 것이죠. 특히 노숙인들 중에는 IMF 이후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 아버지로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가족에게도 손 내밀 수 없고 혹시라도 지인들의 눈에 띌까 전전긍긍하며 텐트 속에 몸을 감춘 채 숨어 지내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코로나 발생 이후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신용불량자인 이들을 받아주는 근무지는 적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겁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도 쉽지 않습니다. 홈리스는 말 그대로 이곳저곳 떠돌며 생활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다르거나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노숙인들의 재난지원금 신청률은 작년 기준 35.8%에 불과합니다. 노숙인 시설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실 텐트촌은 불법 점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늘 강제 철거 위험에 놓여 있고 이 때문에 노숙인 시설로 들어가는 홈리스들도 많은데요. 노숙인 시설은 주로 여러 사람이 한 방을 쓰고 단체 생활을 해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선 모든 노숙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방역을 중요시하는 시기에 이러한 노숙인 시설은 주민들의 눈의 가시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노숙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낡은 텐트 속에 다시금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방역용품을 구비하는 것조차 힘겨운 이들은 코로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더욱 커진 편견과 혐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다른 주거 소외 계층인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게을러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저 운이 안 좋아서 거리로 나온 이들. 가난보다 두려운 건 다시 일어서려는 의욕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름이 오고 장마철이 다시금 시작되기 전에 이들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저는 고송이었습니다.